성지수호의 함성 높이 사도 반대 투쟁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조선 정교인협의회 대변인 다마. 최근 박근혜 의원이 원불교의 성지 주변에 침략과 전쟁의 파근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다. 남조선의 7대 성단을 망라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종교의 성지호에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가톨릭교와 유교 성균관, 그리스도교와 불교 등 종교계가 떨쳐나 원불교와 함께 박근혜 의원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 있다. 남조선의 종교계가 시대 악과 맞서 과감한 투쟁에 떨쳐나선 것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신앙을 귀중히 여기는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응당한 본분이며 의로운 행동이다. 성주 골프장 부근에는 남조선의 원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인 원불교 2대 교주의 생가가 있다. 사드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면 종교 성지가 1차적인 타격 대상이 되고 전쟁마당으로 화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삼척동자도 알 이러한 리치를 박근혜 의원이 모를 리 없다. 현실은 박근혜 의원이야말로 동족을 압살하기 위해서라면 종교 성지까지도 외세의 침략 군사기지로 끊임없이 내맡기는 시세의 친미 4대 매국노이며 극악한 사탄의 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조선 종교인협의회는 동족 대결에 미쳐들어가면서 신성한 종교 성지까지 미국에 섬겨바치는 박근혜 의원의 묵과할 수 없는 악행을 공화국의 전체 종교인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조조 규탄하면서 남조선 종교인들과 각계층의 사드 반대 성지 수호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 성지는 신성시되어 왔으며 종교인들의 신앙과 성지 순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종교 성지 지역에 죽음의 사드를 배치하려는 박근혜 의원의 만행은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신앙과 순례에 대한 유린말살 행위이다. 악명 높은 유신 독재자였던 애비의 파시적 기질을 능가하여 종교시설들의 서슴없이 공권력을 들이밀다 못해 이제는 그 성지에까지 전쟁 괴물단지를 끌어들이는 박근혜 의원의 지랄발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의와 평화가 교살되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가 들씌워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사드 배치 책동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보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악을 일삼는 자는 천벌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사랑과 평화,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의 모든 종교인들은 4대 매국노이며 동족대결 미치광이인 박근혜 의원의 사드 배치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용략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 종교인협의회는 원불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종교인들이 성지수호의 함성 높이 사드반대 투쟁을 계속 과감히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최 105, 2016년 10월 7일 평양.